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술 한잔을 하고 그렇게 널 잊으려 했어.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어 술을 마시고 맨정신엔 길을 살 수가 없어서 맨정신에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맨정신에 생각하는 후회를 하고 눈물 흘리고 또다시 이별 앞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엔 비가 내리고 사랑이 뭐길래 남자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울게 만들고 너 왜 이렇게 나를 울게 만드는데 사랑이 뭐길래 남자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남자가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아직 난 너를 사랑하지 못해 사랑이 뭐길래